번에 온몸이 뻐근해 오래 앉음 내 허리가 다 휘어버린 듯해 오늘은 날 버릴래 다 지쳐둘래 feeling stress 다 날려버릴래 오랜만에 몸 좀 풀려고 하는데 쌓아둔 내 일더미들 다 어쩐대 애담 없이 생각 따윈 잊을래 오늘은 나 그냥 다 놓고 놀아버릴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뛰놀 준비됐어 체면 따윈 신경 쓰지도 말고 함께 춤을 춰봐 저라 지금부터 dance 눈치 따윈 보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보며 웃던 모두 믿고 춤을 춰봐 신나게 지금처럼 dance 오늘 너무 재밌잖아 다시 모든 순간이잖아 감춰왔던 너를 숨어있던 너를 깨워줄 거야 나와 happy dance Everybody put your hands in the air Clap your hands 모두 clap clap clap 모든 손 들고 왼손 들고 옆에 사람들과 clap clap clap Oh my god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것도 난 몰랐네 오늘 너무나 재밌는데 조금 아쉬운데 에이 난 모르겠다 조금만 더 놀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뛰놀 준비됐어 체면 따윈 신경 쓰지도 말고 함께 춤을 춰봐 저라 지금부터 dance 눈치 따윈 보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보며 웃던 모두 믿고 춤을 춰봐 신나게 지금처럼 dance 오늘 너무 재밌잖아 다시 모든 순간이잖아 감춰왔던 너를 숨어있던 너를 깨워줄 거야 나와 happy dance 거야